방은 저 이리저리 헤매던 하루하루 고단했던 마음 불쌍이며 나를 적시운다 계절 끝에 멈춰있는 너와 나의 시간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한 줄기 빛처럼 마음에 나를 적시운다 계절 끝에